옷을 그릴 때 또 try not for that 시간이 멈춘도 돼 Oh that will be my first thing I'll be nowhere to find that 지금 나를 더 못 두는 감이 내가 숨을 더 떨리게 못 참잠이 어쩜 이렇게 한 번 죽겠지 아마 But what if the moment's right now, right now 귓가에 느린 심장 소리만 bum bum bum 벗어나래도 그 입속으로 점 점 점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날 봤어 저 걸린 너 눈을